지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다지만 사랑스런 그대 모습 더욱 아름다우라 내 사랑